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하여 대중조선인 정연합회 중남지구협회 경축모임이 7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중조선인 정연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과 부회장, 대중조선공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종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돕족에 대한 학습이 있었습니다.